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연일 뉴스를 듣다 보니 인천공항으로 연휴 시작일마다 매일 17만 정도가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긴 연휴 동안 여행도 갈 수 있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계속 계승되었으면 하거든요. 간소하게 정성 들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간소하게 정성 들여서를 기억하면서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차례상 하면요, 홍동백서, 어덕육서를 맞춰 차례상을 차려야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요? 홍동백서, 어덕육서, 이런 말 자체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읽은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어요. 박광연 성균관 의례 부장님이 기사에 인터뷰 난 거였는데요. 차례라는 단어 자체가 간소하게,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간소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일단 제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준비하는 차례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제사에는 조금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기제사는요, 돌아가신 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족분들이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을 준비하는 문화가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례상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옛 문서 예서라는 곳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석이나 명절에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채소나 과일을 준비해서 올린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요, 형편에 따라서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상의 덕을 기리고 모이는 것이니까요, 상도 복잡하게 만드는 차례상보다는 간소하게 하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간소하게 하면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돌아가신 분께 술로 교접하는 거니까요. 술은 갖추고요. 술을 중심으로 밥, 국, 전, 나물, 과일 등을 한 가지씩 갖추는 겁니다. 별식으로 추석에는 송편을, 설날에는 떡국을 그 시기에 맞는 음식으로 올려보는 거지요. 꼭 가짓수나 양이 많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이 중심이라면요, 차례는 남은 가족들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례상 때문에 며느리는 명절 내내 일만 하는 거는요, 어쩌면 현대에 와서는요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요, 백화점이나 마트, 반찬 가게에서 의미 없이 사서 차례를 지내는,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안타까운 현실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차례는 남은 사람 중심이고요, 제사는 돌아가신 분 중심이라는 거지요. 차례는 돌아가신 분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 한두 가지 올리고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올리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채식인도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못 먹는 음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면서요. 고인을 추억하는 겁니다. 즐거운 가족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서요.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간소화하고 정성 들여서 차려보는 겁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래요.